finally 이제야 알았어 baby 널 만난 이후로 왜이리 모든 게 특별해 always 드디어 만났어 baby 이번이 마지막 maybe 이 느낌 모든 게 완벽한 걸 꼭 맘에 들어 세상을 바꿔준 hero 걱정은 하고 싶지 않아 no way 너랑 간다면 지구 끝까지 on and on 잠들었던 너만